다시 힘을 내야지 나를 사랑해준 그대를 위해 힘을 냈지 때로는 거친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때도 있어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 어둠 속에서 그 빛을 찾았지 단 한 번의 사랑 단 한 번의 기회 내 눈물로 기도해 불꽃처럼 다시 일어날 거야 뜨거운 내 사랑 그대와 날 하나로 만들어주면 기적과도 같아 사랑해 내 삶의 이유라는 걸 가슴 속에 사랑